8UBS 여행, 여기서 행복을 찾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께 매주 다양하고 재밌는 여행지를 추천해드리는 A2BS 여행, 여기서 행복을 찾다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못 가셔서 섭섭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항상 기분 좋은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권하인 기자와 특별히 저희를 도와주러 온 박지연 엔지니어 그리고 저 성재훈이 준비했어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렐 수 있는 재밌는 보도라디오를요. 우리 앞으로 매주 월요일 딱딱한 일상은 잠시 접어두고 저희와 함께 저 멀리 떠나볼까요? 이번 주 여행지는 바로 인도입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지금 바로 인도로 출발!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저는 정말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답니다. 바로 인도! 제가 인도를 가고 싶다고 하면 정말 다들 놀라더라고요. 인도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면서요. 네네,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인도의 다채로움을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걸요? 어차피 모두 다 같은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자, 인도는 1600개가 넘는 언어와 인더스강 유형 문화에서 기원된 문화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그 물류와 문명이 굉장히 오래되고 다채로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한 나라의 이미지가 그 나라의 전체 문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인도는 우리나라 전체에 버금가는 수많은 문화와 역사를 각 지방과 도시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도는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나라지만 지역마다 인종적, 문화적 차이가 커서 결코 하나의 나라만 여행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죠. 인도는 우리나라의 33배에 달하는 크기를 자랑하고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만큼 일정과 동선을 잘못 짠다면 이동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아주 여유 없는 노잼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롤리플래닛의 글들을 착착 읽고 가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인도 여행의 기본은 메트로와 릭샤, 기차라고 봐야 합니다. 렌트카나 택시를 대절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죠. 특히 릭샤는 인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버스로도 갈 수 없고 지하철 연결도 안 되는 구간에서는 바로 이 릭샤를 사용하면 됩니다. 릭샤가 인도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이유는 바로 이 릭샤에서 인도의 생생한 가격 흥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터기가 있지만 미터기 따위는 켜지 않고 인간 대 인간으로 흥정을 하는 재미. 오직 인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이 아닐까요? 인도에선 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로 만든 요리는 보기 힘들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모두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죠. 뭐 물론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요. 먹는 곳을 찾을 순 있지만 고기를 즐겨 먹는 한국에 비해서는 질적인 면이나 맛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버거킹도 진출해 있지만 소고기 와퍼는 없고요. 맥도날드도 빅맥 같은 메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마하라자 맥이라는 카레향 닭고기가 들어간 인도 로컬 메뉴가 있답니다. 제가 인도를 너무 가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인도의 홀리 축제 때문입니다. 힌두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와 이야기들은 그것과 관련된 축제를 가지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다른 형형색색의 축제는 힌두교의 다양성을 나타내죠. 그중 저는 홀리 축제에 정말 큰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리 축제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팔구나 달의 보름날을 맞아 봄이 시작됐음을 축하하는 봄맞이 축제인데요. 양력으로는 보통 2월 말에서 3월 중순 사이에 열리고요. 겨울이 끝나고 봄을 맞이하는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홀리 당일에는 형형색색의 가루를 수많은 사람들이 몸에 뿌리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축제를 즐깁니다. 홀리와 관련된 힌두의 여러 신화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크리슈나와 그의 연인인 라다와 관련된 신화입니다. 악마 푸타나의 독에 의해 피부색이 검었던 크리슈나는 항상 피부색 때문에 그가 사랑했던 연인인 라다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피부색으로 근심이 가득한 크리슈나가 안쓰러웠던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밖을 나가 원하는 색을 피부에 칠하며 놀아보라고 제안합니다. 장난기 많았던 크리슈나는 어머니의 제안대로 얼굴에 다양한 색의 물감을 뿌리고 신나했고 라다와 사랑에 빠졌죠. 홀리는 이런 크리슈나와 그의 연인 라다가 다양한 색의 물감을 서로의 얼굴과 몸에 뿌리며 사랑을 키워갔던 놀이에서 유래됐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말 로맨틱하고 재밌는 축제인 것 같아요. 자, 다채로운 인도의 톡톡 튀는 매력과 형형색색의 축제들까지 알아보니 여러분 지금 당장 인도로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채로움 그 자체인 인도에서 우리도 행복을 마음껏 누려보자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인도 여행 어떠셨나요? 여기서 행복을 좀 찾으셨나요? 저희 라디오는 매주 여러분들께 갑갑한 일상을 벗어나 행복을 선물하고자 하는데요. 인도 홀리 축제의 즐거운 영상 찾아보면서 다들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재밌으셨죠? 코로나19가 끝나고 하루빨리 속편히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면 가장 먼저 저희와 함께 인도로 떠나보도록 합시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향하는 것이 좋을지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과 헙스뉴스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추천해주세요.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3월 21일 월요일 인도에서 행복을 찾은 저는 송재훈이고요. 권하인 기자와 박지연 엔지니어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HUBS